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만물을 통해 그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차도 누군가 만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무, 꽃, 푸른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아도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왔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자는 그 과학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과학의 권위 뒤에 숨은 진화론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 진화론의 탄생과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거짓과 사기에 묻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양누리 교회 공동체 유튜브에 올려와 있으니 많은 자료들이 올려와 있으니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의 그 창시자 찰스 다윗은 그 생물학자도 박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의대 1년을 중퇴하고 또 신학대에 들어갔다가 그것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는 좀 부유했었고 그 젊은 시절 방탕하게 보내다가 한 친척의 권위로 그 탐사와 선교의 목적을 갖고 있는 그 비글호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그 매튜 목사와 같이 선교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항해 중에 찰스 라이엘의 그 지질학의 원리란 책을 읽게 됩니다. 찰스 라이엘은 의도적으로 나야가라 그 폭포가 1년에 90cm 후퇴하는 것을 알면서도 1년에 30cm씩 후퇴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나야가라 폭포의 나이를 3배 이상 늘려버렸습니다. 이는 1만 년 내의 결과를 3만 5천 년 이상 늘려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경의 역사를 부정하게 했었습니다. 라이엘의 그 속임수에 불과한 3만 5천 년이라는 그 연대는 지질학 문헌에서 그 오래전에 폐기되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켰고 또 창세기 연대기의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화론은 한낱 가설에 불과합니다. 하나도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 세 가지 질문만 하면 그 쉽게 무너집니다. 그 진화론이 맞다면 무척추 그 동물에서 척추 동물의 그 중간 화석이 있느냐? 다른 또 질문하자면 지구상의 지질 주상도에 맞는 화석층이 하나라도 있느냐? 또 그 공룡의 뼈와 그 살이 발견됐는데 그 또 그 어떻게 본 적도 없는 그 공룡의 인류가 이 땅의 그 그림으로 벽에 그렇게 자세히 묘사할 수 있느냐? 이런 등등 질문을 하면 진화론은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자세한 것은 양누리 다음 카페에 그 창조 과학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명철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가장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모두는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났지만 그 위에 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참 본 모습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선과 악에 기준된 그 진리의 자유함 안에서 거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한번 그 에덴 동산을 그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풍족했으며 그 다만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함께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중앙에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 선악과는 그 항상 기억하는데 그 중앙에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그 이상하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풍족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런 마귀의 꾀로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 언약을 어긴 결과,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자유합니까? 이것이 참 자유입니까? 자유해하며 말하며 옆에 이웃을 죽입니다. 자유한다고 말하면서 낙태를 합니다. 자유하며 또 그 자유라는 말을 하면서 옆 사람이 굶어 죽던 말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은 전 인류가 음식을 나눈다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쪽은 그 남은 음식을 버리고 있고 다른 한쪽 구석에서는 하루 한 끼로 말미암아 하루를 한 끼로 말미암아 연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나눌 때 전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우리 이웃과 또한 세상도 평안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그 이성의 찬란함을 외치며 인본주의와 계몽주의의 꽃을 피웠지만 그러나 그 피비린내 나는 인간의 탐욕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그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이성의 찬란한 꽃은 불타버리고 술과 낭만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유하다는 자유를 외친 선과 악의 기준이 된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이 비참함 가운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싹인 사망의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십자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에덴에 우뚝 서 있는 생명의 십자가,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본 모습의 회복을 외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치유인 것입니다. 그 숫자만 느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천지도 하나님의 그 교회도 부흥하는 것일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참된 그 형상의 회복으로 회복되어 생명의 십자가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참된 자유와 거룩과 의가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신의 성품에 바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진정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십자가에 참된 부흥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과 함께 자기 형상, 자기 자녀들이 마귀의 속아 그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의 그 비명을 지르는 처절한 비참함을 바라보며 부흥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길. 너희들의 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기쁨으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탄식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그 요즘 그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려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 기독교 신자가 바로 958만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단군 이래 그 불교를 제치고 19.7%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더욱 깨어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과도적인 그 시기에 그 교회의 그 위기 속에서 과도적인 시기에 착시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 이단이 200만 시대, 가나안 성도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100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정 그 기독교가 성장한 것인가?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한 3년 동안 탐방하면서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 딜레마와 한숨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딜레마와 한탄을 껴안고 눈물 가운데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더욱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 정신 차려 진정한 부흥을 기도할 때입니다. 자식은 청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와야 합니다. 또 어른들은 한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외치며 산을 덮고 이 나라와 전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했던 그 모든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청년이여, 자신을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부족해,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아 이렇게 그 스스로를 생각할지 모릅니다. 일리는 있지만 마귀의 최고의 전략인 내일 해, 오늘 할 필요 없어 내일 해 라고 그 최고의 전략인 내일 해에 속고 넘어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쓰시고 택하신 열두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 20대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30세 전후였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 바울도 회개하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32세 넘지 않았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을 쓴 루터는 34세였고 기독교 강요의 그 첫 판을 쓴 칼빈은 무려 27살이었습니다. 부흥의 획을 그었던 존 웨슬러와 그 휘필드. 휘필드 또한 그 20세 젊음이었던 헨리 스쿠카르의 그 저서 인간의 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책을 보고 영적인 큰 유익을 얻었다고 상고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또 나이 많은 아버님들과 어머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훈련하여 80세에 쓴 모세도 있고 또 늦은 나이 41세에 예수님을 만나 유학가여 전 세계에 6천 교회가 넘는 교회를 세운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드림을 받느냐 아니냐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냐입니다.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를 진리로 섬기며 주를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의 위로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는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며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뜻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참된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애통함을 알고 나아가 십자가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기 속에 우리의 나이, 우리의 부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리로 섬기며 주를 경외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위로로 부흥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삼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움직입시다. 나아갑시다. 순종합시다. 반드시 말씀을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사 천상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새해도 십자가의 부흥의 감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향에 부유한 삶을 살기를, 부흥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Yeah.